우연히 널 만날 수 있을까? 견딜 수가 없는 날 붙들고 울고 싶어. 어두운 마음에 불을 켠듯 한 이름 하나 이제 무너져버린 거야. 힘겨운 사람.